김 콤비 찬양하고 경비 해라. 원한다면 유캔 컨트로비시카스 한 놈은 쌍팔년도 랩을 유캐 한 놈은 살인을 주둥아리로 쉽게 놈해 어떤 놈은 겁배가 이어 빗장밥을 유캐도 한 놈은 음단 배설로 쉽게 정상에 올라가려 해난 그 놈의 발목을 잡고 그러네 힙합이 뭐냐 물어봤어 힙합 그거 더럽고 쌍스러운 존나 하층이 고걸레 같은 컨텐츠를 넣어서 인간 쓰레기들이 팔로 하는 음악이라며 자신이 똘똘이를 잡고 웨이브를 해 하지만 랩에서 의당찬 부부와는 다르게 잡자마자 싸는 개보다도 빨리 싸는 병신조로라 그냥 마이크 대신 휴지를 꺼내줘 지금 의목표는 포지오고 소시하지만 나 의목표는 자지오 봉기 오늘 도홍기의 등기 머리를 보며 왼손엔 따로 오른손은 키보드 위를 걸으며 오버클래스를 향한 보금 전파가 시작돼 그들은 힙합신이 허돌이와 오륜기 세대로 류케 이건 공중파에 뜨고 싶은 버벌진트의 추악한 바락 언더그라운드의 선풍 소리 떵떵 하나의 MKE의 뮤직 페스티벌에서 미성비에서 찌질 취질 그들은 클럽에서 나나 올복한 노래들을 만들고 여자를 꼬셔하지만 버벌진트는 168-48 여자에겐 무서워서 직접 되지도 못해 학교 레포트는 안쓰 오늘도 컴퓨터 앞에서 지진 아들 류케 쌍 8년도 랩은 무조건 빵점 2학점 역시가 차없이 빵점 키키 네 이름은 스윙스 유나라의 랩장 일본에 일본 공주가 있다면 한국 힙합신의 랩 프린스 스윙스니 조준 광우병 걸린 소고기처럼 모두가 겁을 하지니가 펀치라인 킹이라고? 어 그래 너 말 잘해 그럼 나나가 진짜 고자 맞겠네 진중권 이명박 동꼬를 빨기네 요리명박이 푸르나에서 미시무를 찾겠네 파파이스에서 닭다리 뜯다 온 케이주는 어설픈 클럽시스를 만들 어구이 보커더를 입혀 하지만 이 음악은 미국의 선계나 소나다 하는 거 할림 갱스터들한테 갖고 가면 게이 소리 들으며 광우병 걸린 소 안쳐 먹어도 그들이 총으로 니네 구멍을 뚫어줘라 마음이 돼서 빛을 보지 못한 노도는 인맥을 앞세워 발미한도 케이 싱글이 뜨지 못하자 자신의 실력을 욕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리스너들을 욕해 하지만 이 목소리는 전 형석지 않은 잠자리에서 졸린 이래 벌켜 오자장과 삼화잠을 청하지 물론 MP3로 들어주는 센스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지지태수와 핑스로리 보지 토미오 춤선 유도 보지 셰스테디 보지 파파이스키 준자 GNP 보지 웜딩맨 연계석 지진 아들한 대역체 먹으며 벽에 똥칠하고 보너스로 오줌까지 지릴 만큼 오래 살 알아 피스. 오버 클래식 따위비 뭐 아무것도 아니야. 굳이 우릴 말하자면 호빠 클리에스 우린 콤비 메스 찬양과 경배로 맺어졌지. 그 따위비 차례차례 한 놈만 넘겨줄게. MC 정혁수라는 사람은 맨날 자기를 입으래. 소속 래퍼들이 미비를 찍어준 걸 보면 쓰레기 36 캠코더 비디오 방구석에 처박혀 있을 듯해. 마치 홈슈퍼 비디오에 재미없는 애쉬키 찍어대는 그런 부모들의 촬영 기법보다 더 커플들끼리 30만 화수로 찍어대는 쉑스 셀카 촬영보다 더 병신같이 보이는 건 나만이 아닐 거야. 나는 영상에 대해 그렇게 관심 있는 것도 찍어본 적도 없지만 최소한 그것보다 더 잘 찍을 누가 내 집전 그 딱바들은 댓글을 달겠지. 시발아 저 예산이가 그렇거든. 시발 개쉐기야 먼저 예산이라서 카메라를 알콜 중독자처럼 병신같이 미친 듯이 찍찍 돌려대니. 그리고 외로된 예스터데이에서 맨 마지막에 제가 나와서 생뚱맞게 퍼퓨 날리면서 끝나는 어설픈 연출력. 하지만 나도 질 수 없음 하고 모니터에 대고 쌍꺼퓨를 날렸지. 내가 이겼다 시발아. 그는 이 노래로 좋든 고딩의 사랑을 받았기에 더욱 자신감 있기 다음 앨범 뮤직비디오 연출을 맡았지. 아웃사이더 위 남자답게라는 노래방 드럼 키밴드 사운드로 무장된 병 맞고의 뮤직비디오를 보았듯이 말란 우리 집에 놀러온 친구들과 배꼽을 잡으며 전날 정신병자같이 저우서 찍 키시발 이렇게 아웃사이더는 정신병원에 실려가는 구급차에 묶여서 미친듯이 랩을 하지. 우리보다 더 미친듯이. 하지만 웃긴 것도 잠시 보면 볼수록 웃기지도 않고 진지하지도 않고 멋있지도 않은 보는 우리를 더 부끄럽게 만드는 의미 없는 지루한 영상이 계속됐고 난 조루마냥 꺼버렸지. 스나이퍼 감독의 영상 철학가 뱃선 누구라도 찍 싸버려 시발. 우리 모니터에 단체로 싸버렸지. 근데 마침 아웃사이더 얼굴이 클로즈업 됐지. 이제 아웃사이더를 까볼까. 이 새끼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따위 들어갔니? 흉신 패치기도 역시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따에서 나와라. 흉신 뮤직 뱅크에 분장하고 노래 부르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해주는 말이다. 요 그리고 그 다음 시발 누구더라 참. 어 나머지는 이름이 뭐냐? 야 이 그따 비비 나머지는 누구냐? 너흰 존재감도 없더라? 흉신 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츄